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교회는 용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답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헌금이 아니라 구성원들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서로에게 진실한 것이고 또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호 고백과 상호 용서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신앙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는 다윗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버지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성도의 진실한 교제와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감히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사랑 공동체에서의 17년이라는 시간이 목회자로서의 박창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박창규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용서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용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용서가 아닌 것들을 용서로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 용서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용서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되고 왜곡된 용서는 더 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낳게 됩니다. 혹시 지난주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지난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목은 목사가 된 회장님 신의 계시인가 사업의 확장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의 회장 최초롱 회장이 2013년에 310억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만기 출소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의 교회를 개척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죠. 목사가 되는데 장벽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 4학기를 6개월 만에 그분이 다닌 학교는 방학이 없이 한 달 반씩 한 학기를 해서 6개월 만에 4학기를 패스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4학기 신학교 과정을 통과하고 신학대학원 3년과 전도사 실습을 3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교도소에서 했습니다. 통신 과정으로. 그럼 전도사 실습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냐? 다른 수감자들에게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포교 활동을 한 것을 전도사 실습으로 인정을 해서 출소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은 작은 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제가 실명을 댈 수는 없지만 이니셜로 하면 B교단입니다. B교단. 한 자연인을 목사로 안수하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학력과 어떤 요건들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최소한의 신앙과 사명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안수를 준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최초롱 회장이 보람상조 안에서 또 다른 계열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게 돼서 이 회사의 보람상조의 모든 수익들을 이렇게 다 집중시키게 되죠.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주 작은 건설 회사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대출해주고 막대한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회사의 몸집을 불려갑니다. 사실상 대출회사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이자로 받는 일들은 불법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담임 목사인 교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남선교 회장이었습니다. 영세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건설업자는 최초롱 회장, 최초롱 목사에게 수백억의 투자를 받아서 부산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권을 따냄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최초롱 목사의 교회에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이자를 헌금 명목으로 80억을 빌렸는데 1년에 100억씩을 이자를 냈습니다. 물론 그 100억의 이자는 조합원 빚입니다.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자기의 집을 살 생각으로 낸 돈들을 교회 헌금으로 80억 대출에 100억을 이자로 냈고 또 부산에 3,000세대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광고비가 12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부동산 전문가에게 이 정도는 한 지구를 건설하는 투자 홍보 비용이라는 겁니다. 분당, 일산 이 정도의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 때 광고비가 120 정도가 들지 부산에다가 3,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근데 그 120억짜리 홍보도 이 보람상조의 계열사가 따가게 되는 거죠. 따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 조합원들은 자신이 전 재산을 모아서 투자한 그 투자비를 다 날릴 위기에 처한 이야기가 지난 4월 28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의 허술한 용서의 교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가 두 명이 있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또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두 명의 각각 장로교와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요즘에 설교도 짤로 당이거든요. 설교가 통으로 들으면 사실 다 지루하죠. 어떻게 30분짜리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가, 물론 그러면 설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요즘에 다 설교가 짤로 당해요. 2분, 3분짜리. 제 설교도 사실 지루하지만 제 설교도 이렇게 짤로 만들면 그래서 아래 자막도 놓고 배경음악도 놓고 제 모습을 하다가 갑자기 제 설교를 막 눈물 흘리면서 경청하고 있는 성도 얼굴도 집어넣고 이러면 뭐 굉장히 감동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만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나 구역장은 자기 성도나 자기의 구역원에게 너 내가 만만하게 보여? 라고 말도 해도 안 되고 생각도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그분의 어떤 맥락은 이해하겠지만 과연 기독교인이 만만한 사람이어야 하나? 물론 만만해야 되죠. 약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하지만 강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아야 되고 그들의 굳어진 양심을 일깨우는 하늘의 소리와 같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만만하게 만만하게 보셔도 보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왜곡된 용서의 폐해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는 그 폐해들을 목격하게 되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오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악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 주로 던지고 싶은 아주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냐면, 용서와 분노는 양립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내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졌던 분노를 내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버리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와 분노가 양립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 전통적인 용서에 대한 어떤 개념 접근은 용서와 분노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노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일 텐데, 이 견해에 대해서 거의 첫 번째로 도전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18세기의 성공의 신부였던 버틀러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조지프 버틀러라고 하는 신부가 자신이 담임했던 롤스 교회, 롤스 채플에서 했던 15편의 설교가 지금도 그 성공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 고전 설교라고 해가지고 15편의 설교가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 이런 내용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제목은 분노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용서는 분노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용서에 대한 개념의 도전을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로부터 이 설교가 1726년에 한 설교거든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에 대한 수많은 책들은 버틀러의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300년 뒤에 누군가 제 설교를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와 이론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근데 지금도 용서에 대한 수많은 철학책, 수많은 종교학책에서 이 버틀러의 이 설교, 15편의 설교 중에 2편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버틀러는 분노를 버리는 것이 용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양립 가능한 분노가 있고 용서와 양립 불가능한 분노가 있다 라고 분노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굉장히 다양하다. 분노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분노의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분노와 용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분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본능적인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 분노.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분노입니다. 어떤 자기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억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분노하는, 뭐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나에게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분노를 중단시키는 목적으로 본능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와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분노는 성찰적 분노입니다. 성찰적 분노.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찰한 뒤에 분노하는 것이죠. 본능적인 분노에 머물지 않으면서 그 원인을 사유하면서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고 왜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를 성찰한 뒤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악행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지만, 같은 살인사건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이라고 비판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찰적 분노는 개인을 보호하고 이 본능적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와 사랑이라고 이해하거나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찰적 분노의 과정은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들고 또 그 관점이 더 강화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찰적 분노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가해자들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정의가 집행되도록 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로 인해서 대한항공 자녀들, 이제 뭐 조양호 회장도 거취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성찰적 분노야말로 가해자들의 반복되는 악행들을 중단시키고 또 저들을 합당한 이 사법적 처벌의 그 대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그들 그 가해자들이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을 위축시키고 뭐 가장 긍정적으로는 변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성찰적 분노, 본능적 분노를 종교에서 용서라는 이름으로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무마시키는 것은 용서를 잘못 이해한, 오히려 그러한 용서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더 날개를 더 펼치게 되고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틀러는 마지막 세 번째 분노로 파괴적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능적 성찰적 분노가 점점점 커짐으로써 그것이 증오와 원한, 복수로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모된 파괴적 분노는 반종교적이며 반도덕적입니다. 이러한 분노야말로, 이 파괴적 분노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찰적 분노와 파괴적 분노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성찰적 분노와 파괴적 분노의 가장 큰 차이는 성찰적 분노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파괴적 분노는 행위자, 행동을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행동을 한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그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강남순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나는 당신을 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냐. 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증오는 파괴적 분노로서 용서와 양립할 수 없지만 그 존재의 행동에 대한 분노 는 성찰적 분노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괴적 분노는 증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행위가 아닌 행위자를 향하며 행위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파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회이죠. 정말 역동적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본능적인 또 성찰적 분노로 인해서 정의의 집행도 대단히 역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에 두 명이 감옥에 있잖아요. 두 명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어떤 변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 퇴진 시위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확산이. 그래서 한국의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그 일본 시위대에게 롤모델 이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정의는 뭐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 노래도 따라 부르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시민들의 힘을 모아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역동성의 장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들도 우리 이 사회적 역동성의 표출, 분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역동성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동성의 근원에서 파괴적 분노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채 그 파괴적 분노가 역동성의 에너지로, 연료로,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낙담하게 되는 것은 2014년 말에 조연아, 지금 조현민의 언니가 땅콩 해양 사건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그때는 이제 조양호 회장이 TV에 나와서 사과를 했었고 이 조연아 그 전무 역시도 현직에서 예, 물러났었죠. 그러고도 그 일가의 갑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우리의 분노가 과연 성찰적 분노였냐 아니면 파괴적 분노였냐를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당시에 우리의 분노는 파괴적 분노에 가까웠던 것이 아닌가. 파괴적 분노에. 올 초에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평창올림픽 성화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 돌았죠. 그때 워싱턴포스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신문이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에 어떻게 조양호 회장과 조연아와 조현민이 성화봉송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14년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고 그 사고의 피해로 박창진 사무장, 그때 그 사실을 고발한 박창진 사무장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양호 회장과 조연아와 조현민이 성화봉송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우리나라 신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가, 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고가 한순간의 분노와, 그러니까 휘발성 강한 분노로 한순간의 증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분노의 장점이 있죠.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휘발성이 강하고 단기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포스트도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분노를 기억해서 지금도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잊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한국 국민들은 조양호 일가 회장의 일가가 성화봉송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실 세계에서 이상적인 변혁의 과정, 그러니까 성찰적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변혁을 더디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혁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선택하자면 파괴적 분노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고 변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우리의 분노를 성찰하면서 파괴적 분노로, 이례적 분노로 마치 우리의 감정 프리식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성찰적 분노로, 또 행위자에서 행위 자체로 그 초점을 옮겨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논의돼야 될 때이고,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변화, 이 사회 문화의 변화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1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한참 전이죠. 그 사고 때 사실 엄청난 적개심, 그 테러 단체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과 분노가 타오르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의 딸을, 6살짜리 자기의 딸을 잃은 한 목회자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물론 그 목회자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비난을. 그러면서 목회자는 내가 이 용서를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작지만, 아주 작지만 용서의 소리가 올라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신학자지만 신학적으로 지금 용서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안에 부정할 수 없이 작지만 용서의 목소리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화, 변혁이라고 하는 것 가치에 지나치게 함몰되다 보면 변화의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파괴적 분노라고 하는 이 방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저께 김성태 의원이 국회 앞에 단식을 하다가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던 것 같은데 이제 김성태 의원을 때려서 이제 기부수를 하셨죠. 그 기부수가 이제 그렇게 아플 때 하는 기부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이 그래도 맞아, 굉장히 세게 맞았거든요. 날라갔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 나이가 여기 있는 우리 장년부 남자 성도님 나이예요. 남자 어르신이 맞아서 돌 계단에서 뒤로 나자빠졌는데 그 댓글이 전부 다 파괴적인 분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던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결과입니다. 앞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깨뜨리려고 하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들 역시 그것이 시작될 쯤에는 사회적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들고 시작된 것이었고, 또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 국민들 안에 내재됐던 파괴적 분노를 선동해서 이룬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빨갱이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갱이 논쟁.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빨갱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연좌제로 그의 가족까지도 완전히 이제 심판해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파괴적 분노이고, 오늘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이 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괴적 분노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대한 증오와 그럼으로써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행위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과거에 자기와 반대되는 정치 집단을 빨갱이로 몰면서 저들이 이 공안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과 지금 현 정부와, 현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주변에서 그러한 분위기의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적폐 청산의 방식이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의 형성 과정과 닮아 있다면, 지금의 변혁이 미래 세대의 긍정적인 유산과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미래 세대에게도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진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지하고, 특별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찰적 분노, 도덕적 분노, 분노에 대해서 행위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에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바꾸는 분노로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찰적 도덕적 분노는 용서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사법적 판단 그 전체를 무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찰스턴 교회의 그 이 총기 난사범이었던 딜런 루프라고 하는 난사범은 2017년 1월 10일에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영국에서 메리 폴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16살 딸이었던 샬럿을 그 친구의 어떤 칼부림 때문에 잃게 됩니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딸 샬럿을 칼로 찔러서 자기 딸이 죽게 됩니다. 사실 뭐 친구하고 파티에 갔다가 이제 딸이 죽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분노와 증오를 느끼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 베아트리체를 알고, 평상시에 친한 친구였고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렵게 자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녀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녀에게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무 어렵게. 그 2006년 3월 달에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되고, 이제 판사가 이 어머니 메리 폴리가 베아트리체를 용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사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법원의 판결,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판결에 동의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메리 폴리는 자기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판결엔 동의한다. 이 판결이 지금도 총과 칼을 들고 다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경고장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아이를 용서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도덕적인 비난과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정의를 포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성찰적 분노가 파괴적 분노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분노 자체를 용서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거나 우리가 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타자를 악마화하는 파괴적 분노, 악마화된 그 타자에 대한 분노와 또 모든 행위는 내 안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악마화된 타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두 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넬슨 만델라가 그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자신의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자신의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스티븐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그렇게 힘든데 왜 용서했냐고요? 등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난 한 주도 라나가 없이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요 한 6개월 사이야 세 번째 일인데요. 세 번째. 라나가 일주일 이상 이제 집에 없었던 세 번째 일이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한 주를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일은 굉장히 즐겁지만 또 굉장히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녁 식사.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플라스틱 컵을 깨뜨린 걸 여러분들에게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지난 금요일에 한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집에 하늘이하고 같이 있는데, 한이가 목사님 집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막 웁니다. 목사님 집에 자겠다고 막 울면서 때를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가 무섭다는 겁니다. 아빠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하늘이한테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늘이한테 화를 낸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제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늘이가 이제 밥 숟가락 밥을 이렇게 주면은 팍 치거든요. 그럼 이제 밥 숟가락이 얼굴에도 뒷 바닥에 막 이게 세네 번 되면은 하지 마라고 이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나이가 됐다, 아직은 당연히 어리지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한이한테 이제 상처가 된 겁니다. 상처가.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이한테, 한이야, 내가 큰 소리도 내지 않을게. 그러니까 한이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같이 있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이가 한이를 막 안아주는 겁니다. 한이를 막, 평상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제가 한이한테, 한이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진짜 하늘이한테 큰 소리도 안 칠게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가 누나를 막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긴데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누나가 그 얘기를 대신해주니까 눈물로 누나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누나를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그때 한이가 하늘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늘아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느라 네가 나한테 고마워.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아, 그 얘기를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 진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가는구나. 아, 자기 때문에 하늘이가 살았는데, 하늘이한테, 오, 그래, 오, 500원 갖고 와. 너 젤리 내놔.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어,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증오와 복수심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으로 나로 하여금 그 대상을 담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용서는 기독교인들을 피해자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을 다시금 성찰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분노를 버려야만 용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용서가 성찰적 분노에서 파괴적 분노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때 용서와 사랑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금 그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용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찰적 분노를 통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와 악의 문화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과 오래 참음을 갖게 하시되, 혹여나 그 분노가 파괴적 분노로 우리 안에 증오와 원한의 씨앗으로 자라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 안에 파괴적 분노를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사랑 공동체가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진실함과 또 서로를 향한 용납함이 넉넉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